Forbes 뉴스. 한양대학교 교육방송국 보도부 인스타그램 팔로우 이벤트 안내입니다. 한양대학교 교육방송국 보도부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고 스토리의 이벤트 게시물을 공유 및 태그 후 응원의 한마디를 쓰면 참여 완료입니다. 추첨을 통해 5만 원 상당의 배달의 민족 상품권과 치킨 쿠폰, 스타벅스 쿠폰을 드립니다. 이벤트는 10월 7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한양대학교 서울 캠퍼스는 매학기 기초학술영어 수강 대상자에게 공인영어 성적 제출을 통한 수강 면제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영어 기초학력평가 결과가 C등급인 학생이 대상이며 2022년 2학기 현재 기초학술영어 미수강 중인 재학생 및 휴학생이 해당됩니다. 공인영어 성적표 전체 화면 스캔본을 제출해야 하며 제출 기간은 10월 24일 월요일부터 11월 6일 일요일 23시 59분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창의융합교육원 대학영어교육위원회에 문의 바랍니다. 2022 하반기 공과대학 기술고시반 신입반원 모집 안내입니다. 입반시험은 10월 15일 토요일 13시이며 줌으로 온라인 감독을 통해 시험이 진행됩니다. 접수기간은 9월 13일부터 10월 11일 화요일까지며 합격자 발표는 10월 18일 화요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기술고시반에 문의 바랍니다. 걸그룹 블랙핑크가 K-POP 걸그룹 가운데 최초로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1위에 올랐습니다. 현지 시간 25일 공개된 빌보드 차트 예고 기사에 따르면 블랙핑크의 정규 2집 본핑크는 10만 2천 장 상당의 앨범 판매력을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2008년 이후 14년 만에 빌보드 200에서 1위를 찍은 여성 그룹 앨범이 됐습니다. K-POP 가수가 빌보드 200 정상에 오른 것은 방탄소년단, 슈퍼엠, 스트레이키즈에 이어 블랙핑크가 네 번째입니다. 원 달러 환율이 26일 오전 9시 20분 서울 외환시장에서 1422.9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날 전 거래일 종가보다 9.7원 오른 1419.0원으로 출발한 환율은 개장 직후 1420원을 뚫었습니다. 장중 1420원을 넘은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 3월 31일 이후 약 13년 6개월 만입니다. 원 달러 환율은 지난 22일 미국 0.75%포인트 정책금리 인상을 나타내는 자이언트 스텝의 여파로 1,400원을 넘어선 뒤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라이베리아의 일부 언론이 부산에서 10대 한국인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자국 공무원 2명의 실명과 사진 등을 공개했습니다. 26일 법원과 경찰 등에 따르면 부산지법은 지난 25일 라이베리아인 A씨와 B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라이베리아 외교부 소속 A씨와 국제해사기구 파견 근무 중이던 B씨는 지난 22일 오후 11시쯤 부산 동구의 한 호텔로 여중생 2명을 데려가 성폭행한 뒤 감금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한양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허브스 뉴스 9월 27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조윤희, 기술의 박세준, 담당의 서은재였습니다.